사랑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 생각난다 생각난다 하고 없는 그 사람이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나 보고 싶은 내 여인아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보고 싶구나 아하 내 여인아 가슴 속에 찾아오는 그리워라 그리워라 다시 못 올 그 시절이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나 보고 싶은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만날 수 없구나 아하 내 여인아